6월 29일 수요일. 교만과 미움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환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시며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나가자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내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게 도둑들이 들고 밤에 강도들이 들어도 그들이 취할 만큼만 훔쳐가지 않겠느냐? 내게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도 포도를 얼마쯤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얼마나 처참히 파괴될까? 에서가 어찌 그렇게 샅샅이 뒤져지고 그가 숨겨둔 보물이 약탈되었는가?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내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두려움으로 질릴 것이며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학살당해 전멸될 것이다.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내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뽑기하던 그날의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마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십니다. 에돔은 사해 남동쪽 산악지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천연 요소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우세를 믿고 절대 안전하다며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할 만큼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에돔을 땅에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에돔을 땅에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교만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면 에돔과 화목하게 지내던 모든 열방이 일어나 에돔과 싸우고 남김없이 수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우리의 부와 권력, 지혜와 힘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요 생명입니다. 형제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외면하거나 조소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그의 형제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때 지켜만 보았을 뿐 아무 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에돔은 유다의 환난을 기뻐하고 조롱했으며 이방인들과 합세해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하는 형제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할 것이라 아십니다. 형제에게 행한 포악은 결국 자신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묵상 에세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 등 음악계 종사자들 사이에 안다박수란 말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는 곡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그 곡을 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박수를 뜻한다고 한다. 지휘자나 연주자, 다른 관객들은 곡이 끝난 직후에 여운까지 느끼고자 하는데 꼭 그럴 때 나 저 곡 알아, 이제 끝이야 하면서 막 박수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무례한 박수인가. 그 안에는 자기 과시의 심리가 담겨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갖는 강력한 특징인 교만함이란 원리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해 볼 수 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도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해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추한 모습일 것이다. 내면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인가?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볼 때다. 이찬수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절 묵상.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에돔을 하나님이 미약하게 하시자 강대국 에돔이 멸시를 당합니다. 세상의 주인인 양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내치십니다. 자신이 가진 부귀와 권력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며 교회 안과 밖에서 교만을 일삼았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며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